위대한 용도자 김일성 동지 회고위원회가 1일 러시아 연방공산당 아무르즈위원회에서 결성됐습니다.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용도자 김일성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에 수염하여 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